요즘 눈이 자꾸 아파요. 눈이 아프니까 머리도 같이 아프네요. 컴퓨터를 오래 해서 그래요. 일하다가 가끔씩 쉬면서 창밖을 보면서 눈을 쉬도록 하세요. 저는 일할 때 컴퓨터를 거의 쓰지 않아요. 아마 스마트폰을 오래 봐서 그런가 봐요. 자기 전에 늘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거든요.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. 27번